루돌프 사슴코. 아주 먼 옛날 저 멀리 북극 어딘가에 성인 니콜라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살고 있었어요. 산타클로스는 언제나 그랬듯 부인 클로스, 요정, 그리고 사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산타클로스인 그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선물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크리스마스가 될 예정이었죠. 산타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추운 밤, 아주 작고 귀여운 사슴이 한 마리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루돌프였죠. 하지만 루돌프는 뭔가 다른 사슴들과 약간 달랐어요. 그는 빨갛게 반짝이는 코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루돌프는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너 방금 루돌프 봤어? 코가 진짜 이상하게 생긴 거? 엄청 밝고 빨개, 광대처럼. 심지어 크기도 엄청 커. 저렇게 커다랗고 빛나는 코를 가진 사슴은 아무데도 없잖아. 진짜 웃기게 생겼다. 주변 사슴들은 모두 루돌프의 코를 놀려댔어요. 그 얘기를 들은 루돌프의 기분은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았죠. 루돌프는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항상 우울해하며 소외감을 느꼈어요. 왜 나는 이런 빨갛게 빛나는 코를 갖고 태어난 거야? 이것 때문에 모두 나를 놀리기만 해.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지만 루돌프는 곧 이 코가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될 터였죠. 그날 밤은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산타클로스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기 위해서 사슴들을 불러모으고 있었죠. 요정들 또한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요정들은 눈을 치우고, 또 어떤 요정들은 산타의 가방에 선물을 채워넣었죠. 또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목록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다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정말 출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그럼요. 준비는 다 잘 돼가고 있어요. 옷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랑 수염은 빗으로 잘 빗었고요? 네. 방금 막 다 준비하려던 잠이었어요. 걱정 말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보, 이제 고작 몇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글쎄, 당신 복장은 매년 더 크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바로 그때 산타의 요정 중 가장 똑똑한 요정인 페퍼 민스틱드가 매우 걱정스럽고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달려왔어요. 산타, 클로스 부인,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안이 온 세상에 두껍고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서 사슴의 눈으로도 꿰뚫어보기 힘든 정도라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선물들을 모두 다 오늘 밤까지 배달해야만 해.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아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만 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앞에 전등을 붙이면 안 돼요? 안 돼요.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럼 전방에 어린 사슴들을 배치하는 건 어때요? 어린 사슴의 눈이면 안개를 꿰뚫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글쎄다. 아무리 어린 사슴이라고 해도 이렇게 방대하고 두꺼운 안개를 꿰뚫어 보기란 어려울 것 같구나. 정 그렇다면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금 내가 해결 방안을 찾아낸 것 같은데. 이봐 자네, 루돌프. 혹시 오늘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는가? 약속이 없어야만 하는데. 특별한 일은 없어요, 산타.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죠? 나도 내 사슴의 이름만큼은 모두 다 알고 있단다. 저기서부터 데이셔, 그리고 댄서, 그리고 프랜서, 그리고 빅센, 코멧, 큐피드, 던더, 그리고 블락샘. 루돌프는 산타가 모든 사슴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잘 보아라. 저기서부터 데이셔, 댄서, 프랜서, 빅센, 코멧, 큐피드, 던더, 그리고 블락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진정해요, 부인. 오늘 밤에 루돌프가 도와줄 거예요. 대장, 오늘 제 썰매를 이끌어주시지 않을래요? 루돌프는 산타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깜짝 놀란 다른 사슴들을 쳐다보았어요. 산타 부인과 페퍼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산타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려. 그렇지 않아. 너는 완벽하단다. 우린 오늘 네가 필요하고 말이다. 이리 오렴 루돌프, 길을 밝혀다오. 준비하도록 해, 페퍼. 루돌프에게도 다른 사슴들과 같은 옷을 입혀주고는 떠날 채비를 마쳤어요. 당신 정말 확실해요? 당연하죠, 여보. 느낌이 왔거든요. 루돌프의 빨갛고 밝은 코가 앞으로 계속 날 안내해 줄 거란 느낌이요. 모두 떠날 준비 되었지. 이리야! 잠깐만. 벨트 좀 메고. 해저야, 댄서야, 프랜서야, 빅세나, 코메사, 큐피드야, 도너야, 블락세마, 그리고 루돌프야. 이 굴뚝 위에서부터 저 건물 꼭대기까지 이제 빠르게 달리렴. 산타의 썰매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깜깜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루돌프는 너무나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슴들은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서야 루돌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고는 그를 놀려댄 것을 반성하고 있었어요. 날이 더 어두워지자 안개도 점점 더 짙어졌어요. 루돌프와 사슴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루돌프는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산타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지금이란다. 지금! 안개가 가장 짙어졌을 때 루돌프는 눈을 감았고 그의 코는 빨갛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요. 불빛은 산타와 사슴의 앞길을 밝혀주었어요.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루돌프를 응원했죠. 빨갛게 빛나는 루돌프의 코와 다른 모든 사슴들의 도움에 힘입어 산타는 무사히 크리스마스 날밤에 모든 아이들의 선물을 전달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너는 특별하단다, 예이야. 앞으로 너는 언제나 밝게 빛나는 너의 코로 내 썰매의 앞길을 밝혀주게 될 거다. 내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너란다. 그렇게 꿈은 이루어졌어요. 루돌프는 앞으로 오래오래 산타의 썰매를 이끌게 되었죠. 어두워도 안개가 껴도 눈이 와도 루돌프는 앞장서서 그들을 안내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신의 코를 원망하던 루돌프가 이제는 코 덕분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돌아보니 그것이 루돌프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거죠. 혹시 여러분이 언젠가 밤하늘을 보다가 지나가는 산타의 썰매를 발견하게 된다면 밝게 빛나는 루돌프의 코가 보이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는 분명 역사의 길이 남을 존재가 될 테니까요.